잊었었지. 빗소리 속에 문득 떠오른 모습, 우산 아래 따스한 목소리. 사랑한다고 했지. 당신이 떠나갔기에 나의 술잔은 고독해. 지울 수 없는 추억 때문에 다시 비를 바라보네.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